이 시간에는 너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세상에 부름 없어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신념. 백두에서 시작된 길 세대 먼 선어 그 좋은 노무묘 묘사의 돌풍 속에서 더 좋은 이신요 경주망 따라서 심청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추군. 좀만 더 서인 피로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